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가 25일 평양에 새로 꾸려진 중앙계급교양관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홈페이지는 중앙계급교양관은 미제와 일제, 남조선 괴뢰들, 계급적 원수들의 악랄성과 잔인성을 폭로하고 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교양장소이라고 하면서 중앙계급교양관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원수 보복의 결의를 다지는 참관자들과 전시물들을 찍은 사진들을 함께 편집했습니다.